대령의 동지를 비롯한 다음과 군대의 책임 일꾼들이 23일 김일성 사회주의 총연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하고 대회 참가자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.